It's another JYP. My visa. You can never forget. 한 번만 빠지면 넌 My visa. You can never forget. 한 번만 느끼면 넌 Ready to go. 준비됐나요? 내 손을 잡고 함께 나가 저기 dance floor 무대 위로 나를 믿고 모두 맡겨요 걱정은 뒤로 한채 어서 내게로 다가와요 나와 함께 흔들려요 그대 필요한 걸 다 줄 수 있어요 보여주고 싶어 나만의 컬러 그런 기회를 줘 나에게 기회를 줘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한 기분들로 가득 채워줄게 yeah, baby 그러니 어서 내게 기회를 줘 조금씩 날 느껴봐요 눈을 감고 나의 향기에 취해요 내가 얼마나 위험한지 나도 내가 너무 무서워 두려워 하지만 아무리 자제해보려고 해봐도 이놈의 컬러 참기가 너무 어려워 My visa